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종은 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한돌세 점에서 2017년 백두산 민칭송대회 스위스 준비위원회, 스위스 조선위원회, 스위스 주체사상연구소조가 6월 26일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김종은 위원장께서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용도자의 유훈대로 조국 통일 위협을 기어이 실현하시고 조선을 희망한 미래로 이끌어 나가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